어쩌면 나의 사랑이 더 많이 깊었나 봐. 그랬나 봐. 그 마음이 사랑인 줄 몰랐어. 바보처럼 몰랐나 봐. 내 두 눈에 눈물이 나서야 그제야 깨달았어. 한순간도 널 보내기 보내.